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강영은, 김현주, 최명길, 김창완, 허수경, 김기덕, 오미희, 이휘재, 배철수, 고소영, 김현철, 김지은. 자,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가요? MBC FM 라디오를 이끌어가는 DJ들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이면 이분들을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뽑은 최고의 영화 한 편씩을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께 방송해 드릴 텐데요. 다음 주 이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일주일 전에 미리 예고했습니다. 오늘 첫 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추한의 사랑 중에서 진취아가 부릅니다. One Summer Night. 광주 조선대학교의 종훈 씨 잘 들으셨습니까? 백악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추한의 사랑 중에서 진추아와 아비가 함께 부른 One Summer Night이었습니다. 혹시 손석희 아나운서는 왜 안 부르냐 하면서 불평이신 분, 불만이신 분들께는 예전에 한번 손석희 아나운서는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을 가지고 한 시간을 내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모시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다음 주 이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주소 오랜만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입니다. 자, 많은 편지와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곡은 대구 북구 팔달동에서 성희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하이텔로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김효재 씨, 채란 학생, 전민규 학생, 광주 지산일동에서 민정 씨, 그리고 광주 산수삼동에서 변지희 씨, 안원진 씨는 친구 재우랑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영화 그대 안의 블루 중에서 김현철 씨의 곡입니다. 연습실에서.

heaven is the cause you maintain. I'm the one who wants that night to be laughing. 타이틀의 안선영 씨, 이 곡을 생일 축하곡으로 띄워주는 DJ 처음 보셨죠? 친구 석정 씨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는데 생일 축하곡을 뒤에 또 들려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8분 45초나 되는 긴 곡을 오늘 좀 여유 있게 들어봤습니다. 퍼플 레인 중에서 프린스가 부른 퍼플 레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영화 일기의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들어주시는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아마 그 이 영화음악실에서 특집으로 그 MBC의 그 기라선 같은 아나운서님들을 모두 모시고 DJ요. 네. 네. 그분들이 뽑은 그 최고의 영화를 아마 줄줄이 이제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또 다른 맥락에서 보시는 좋은 영화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실 터인데요. 그렇죠. 아마 그러다 보면 이제 저도 그 여러분들을 한 두 주간 못 배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면서 저는 그 사람 그분들의 그 베스트 영화에 도전해서 가이드 시네마의 전성기라고 불릴 만한 60년대에 네.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누벨바그의 그 뛰어난 감독들이 모두 평론도 같이 기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헐리우드의 명장면을 뽑은 특집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963년도 네. 7월호였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가이드 시네마에서도 여름 특집호를 마치 그 영화음악실처럼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0명이 투표를 던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이름 누벨바그 감독의 기수라고까지도 불리는 장리 고다르 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영화광으로서 아주 악명을 떨치던 악동 그리고 26살의 깐 영화제 감독상을 받으며 혜성같이 데뷔했었던 프랑스와 트리포 또 히치콕 영화라면은 자기는 아주 열광적으로 애정을 바치겠노라고 맹세하여 아마도 그 영화사에서는 최초로 단행본으로 히치콕 연구서적을 냈을 겁니다. 클로드 샤브롤 또 발작 소설에 심취하여 영화 따위는 나는 볼 이유가 없지 하며 돌아다니던 이 청년이 어느 날 시네마 데크에서 막스 오필스의 영화를 본 이후 영화에 자기의 애정을 바치기로 맹세한 에릭 로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근 그 누드 모델이라는 영화가 개봉되고 있죠. 네. 아, 이 영화의 제목을 듣고 갈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마디만 말씀드리자면은 4시간짜리를 잘랐네, 2시간짜리가 들어와서 잘랐네,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체를 밝혀드리자면은, 원래 이 영화는 그, 까날 플러스와 그, FL 투어라는 두 텔레비전 공사에서 돈을 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까날 플러스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FL 투어에서는 자크리베트에게 조건을 내걸기를, 4시간짜리는 우리가 방영하기 곤란하니 2시간짜리를 별도 편집한다는 조건 하에서 제작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크리베드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아예 처음 만들 때부터 4시간짜리와 2시간짜리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따로 만들면서 자크리베드는 이야기하기를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컨셉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영화는 전혀 다른 영화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두 편 모두 보아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짜리가 결코 4시간짜리를 줄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 자체대로 독립된 영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누드모리들이 개봉되어서 저도 이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만신창이라는 표현이 있죠. 바로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 영화를 보고 있는데 거의 그 엠마누엘 베아르는 무술 영화의 무슨 그 무협 지처럼 막 공간을 이동하는데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예, 그러니까 왼쪽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오른쪽에 네. 있지를 않나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멀리 떨어져 있지를 않나. 그래서 네.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 내내 저는 언근법의 혼란에 빠져가지고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는데 한참 걸렸는데 저는 이런 그 범죄 행위야말로 정말 중단돼야 된다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범죄 행위가 멈춰지지 않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영화 애호가들이 유난히도 참을성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말 범죄입니다. 그리고 영화 이론가인 장 나루포니 또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 그 평론 작업과 함께 병행했었던 루이 마르고레이유 그리고 1968년도 5월 달 즈음해서 가이드 시네마의 그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논쟁을 제기했었던 장루이 꼬몰리. 그 후 이 사람은 미국에 가서 인디 영화 작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이드 시네마와는 나는 이데올로기가 맞지 않는다라고 70년대에 튀쳐나와서 리베라스용이라는 신문에서 그 좌파 신문인데요. 네. 리베라스용에서 그 꾸준하게 영화평을 기고했었던 세르주 다니엘,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에이젠슈테인 연구에는 그 최고의 1인자라고까지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는 그 몽따주 에이젠슈테인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런 자크 오몽, 이렇게 10명이 베스트 10 투표를 던졌습니다. 이 투표에는 특별한 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뽑은 영화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헐리우드의 최고 걸작 10편을 뽑은 것이 아니라 10개의 명장면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장면. 네, 네. 그래서 이 명장면을 사고하는 방법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재미있는 그런 네, 화제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순위에 의거한 것은 아니고 발표한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뽑은 영화는 그 찰리 채플린의 시티 라이트입니다. 예. 시티 라이트에서 뽑은 장면은 소녀에게 꽃을 건네주는 채플린의 클로즈업입니다. 이것을 뽑으면서 이 클로즈업에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영화에서 찬양하는 모든 클로즈업의 미덕이 다 담겨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채플린은 늘 한 얘기가 있습니다. 즉 롱쇼트는 희극이고 클로즈업은 비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의 위대한 까닭은 그 클로즈업이 희극이면서 비극의 클로즈업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꽃을 건네주는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꽃을 건네주는 순간 장님이었던 소녀가 눈을 떠서 상대방인 채플린이 나타나는데도 누군지 몰랐었는데 그것에 손을 대는 순간 아 당신이었군요 라고 자막이 나옵니다. 그런데 네. 이 영화는 무성영화라는 점 우선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무성영화인데 그 클로즈업은 그 자막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른바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클로즈업에는 그러면서 또한 이것은 해피엔딩의 클로즈업이면서 즉 사건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해피엔딩의 클로즈업이면서 사실은 채플린의 상상이 현실로 추락하는 비극의 클로즈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플린은 자기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자기의 원칙을 스스로 뛰어넘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클로즈업이야말로 앙드레 바쟁이 이야기하는 포토그래픽 리얼리티가 있는 사진적인 사실성이 살아 움직이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꽃가이드 시네마의 그 평론가들만이 칭찬한 것이 아니고 후일 그 프랑스의 포스트 구조주의 철학자 중에 한 명인 질르 둘루즈 같은 사람은 그의 저서인 이마주라는 책에서 이마주를 그 여러 가지 종류로 자기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류하는 과정 속에서 이마주 아펙싱, 그러니까 이미지, 감정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 클로즈업에는 감정의 속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감정의 속도요? 네. 즉, 네. 이 클로즈업을 보여주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춰서버린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모든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채플린의 클로즈업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의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이 서버렸는데 바로 네. 그 서는 순간 때문에 감정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들의 감정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지하여 관객의 속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미지 감정의 가장 제1의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네. 있습니다. 자, 이런 해몽에 맞춰서 다시 한번 그 장면을 본다면 맛이 또 색다르겠네요. 네. 그렇죠? 두 번째로 뽑은 영화는 존 포드 감독의 수색자입니다. 수색자에서 뽑은 장면은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의 문입니다. 이 영화는 시작할 때 아주 까만 화면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문이 갑자기 턱 열리면은 저 문 너머에 모니멘트 밸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리면 영화가 시작하고 문이 닫히면 영화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 문은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 집과 바깥, 문명과 야만, 멜로와 웨스턴, 주인공과 아웃사이더, 선과 악, 이 모든 것을 문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이 가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 포드는 이 문이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그 존재가 사실은 그 존재적인 이 문이라는 물질적인 토대가 이 모든 감정적인 것, 관념적인 것, 철학적인 것 그리고 세계관의 그 나눔을 이 문 하나로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 포드가 여기서 특 특별한 어떤 미장센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상에 대한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수색자는 사실은 그 BFI 영화 세미나 코스에서도 굉장히 자주 활용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영화의 전반부 장면은 영화 감독을 지망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수없이 반복해서 보아야 될 만한 장면입니다. 마틴 스콜세이지는 수색자를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1년에 이 영화를 12번 이상 보지 않으면 그 해를 넘길 수 없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 중에서 초반부에 네. 얼핏 보면 그냥 넘어가는데 꼼꼼히 훑어보는 순간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지금 마치 이 방송국을 예로 들자면 저와 정은임 씨와 홍동식 PD가 모두 이 한자리에 있는 장면을 다 별개로 찍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보여줄 때 실내 스튜디오에서 찍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탁 열리는 장면에 그 안에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실내 스튜디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밖으로 걸어 나와서 안녕하는 것을 상대방이 봤습니다. 같이 안녕하고 봤는데 안녕하고 받는 그 장면은 야외 세트에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야외에 나가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는 전혀 다른 공간에서 찍었는데 이것을 테크니컬러라는 독특한 색채 이제는 사라진 바로 이 컬러를 통해서 한 장면 내에 모두 담아버리고 있습니다. 이 수색자는 그러한 그 네. 편집 방법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네. 존 포드 감독은 바로 이런 것들의 대부분의 장면을 존 포드의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롱쇼트나 클로즈업 없이 보통 미디엄 샷의 영화의 세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미디엄 샷의 영화의 세계인 것은 그것은 혼동과 질서가 같이 공존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러한 실제적인 구체적인 영화 만들기의 방법과 연관지어서 존 포드가 만들고 있는 것이 수색자에 나타난 존 포드의 영화 미학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뽑은 영화는 아주 의외의 영화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니콜라스 레이 감독이 찍은 이유 없는 반항입니다. 네. 까이에는 니콜라스 네. 레이 감독이야말로 더글라스 서크 오토 플레밍거와 함께 50년대 헐리우드에 저주받은 작가의 대표적인 감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화야말로 시네마스코프의 최고 걸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 중에서 영화 딱 시작하면 제임스 딘이 휘파람을 불면서 시네마스코프 1:2 횡비율의 화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을 이름지어 트리퍼는 아무리 다시 보아도 기적처럼 황홀한 장면. 에릭 로맨은 시네마스코프가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결코 찍을 수 없는 장면. 자꾸몽 말에 의하면 가장 순수한 형태의 활동사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루이 마르코레이가 아주 결정적인 말을 얘기합니다. 카메라의 이동을 죽여버린 장면. 아, 네. 시네마스코프의 그 멋을 최대한으로 살린 그런 장면이 이유 없는 반항의 첫 장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뽑은 장면이 오손 웰즈가 만든 그러면 당장 시민 케인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까이에선 시민 케인의 평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오히려 이들이 뽑은 최고의 오손 웰즈의 영화는 상해에서 온 귀부인입니다. 예. 그리고 상해에서 온 귀부인이라면 생각나시는 영화 있으시죠? 저 최근에 그 맨하탄 미스테리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우디 앨런의 맨하탄 네. 미스테리 그리고 또 한 편 있습니다. 이소룡의 용쟁호투. 예. 거기서도 마지막 거울 장면에서의 그 이소룡의 기합소리와 함께 싸우는 장면인데 사실은 저는 이소룡 영화를 오손 웰즈 영화보다 더 먼저 봤는데요. 예. 이 미러 매직 룸에 들어가서 벌이는 총격전 장면을 찍었는데 이 장면을 조명과 디포커스 렌즈의 촬영을 해서 이 촬영된 것을 디졸브 화면으로 섞어놓고 섞어놓은 것을 시점 쇼트에 맞게 재편집을 했습니다. 네, 어휴, 복잡하네요. 그래서 이 쇼트 장면 분석이 네. 사실은 그 많은 영화 학교의 그 졸업 시험에서 흔히 장면을 보여주고 쇼트를 분석하라고 자주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디졸브를 흉내낸 영화가 있죠. 리오스 갤럭스의 소년 소녀를 만나다에서 그 알렉스가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옆에 디졸브로 여자의 그 크로즈업 장면이 딱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데 별다른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고 레오스 갤럭스가 자기도 한번 오손 웰즈처럼 찍어보고 싶었던 것이 이 디졸브를 쓴 유일한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네.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뽑은 영화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오명입니다. 특히 네. 이 오명을 높이 평가한 것은 프랑수아 트리포입니다. 프랑수아 트리포는 히치콕의 연구가로서도 유명한데요. 그는 히치콕의 3대 걸작을 뽑기를 옆집을 훔쳐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살인사건에 말려든다는 2차 네. 그리고 네. 헨리 폰다가 연주자로 나왔다가 그만 그 자기가 잘못 범인으로 몰렸었었던 네 누명 쓴 사나이라는 예. 제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뽑은 네. 영화가 바로 잉그리드 버그만과 케리 그란트가 같이 나오는 예 재미있게 본 오명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 세 편의 영화를 프랑스와 트리폰이 시국의 진술을 보여주는 영화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예. 이들이 뽑은 장면은 오명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잉그리드 버그만은 그 위장으로 결혼해서 나치의 소굴에 들어가 범죄를 파헤치며다가 네. 나치의 그 우두머리가 사랑에 빠져서 그만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첩자노릇을 계속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잉그리드 버그만이 첩자라는 것을 알고 천천히 독약을 먹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힘이 빠져나가는데 CIA 요원인 케리 그란트가 그 집에 단독으로 들어가 잉그리드 버그만을 안고 나치 소굴을 빠져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두 지켜보고 캐리 그란트를 어찌할 바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잉그리드 버그만을 데리고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잉그리드 버그만이 생명을 구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지만 그래도 말하지 못했었던 캐리 그란트의 품에 안기는 아주 행복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계단을 따라 천천히 아주 죽어가는 힘든 잉그리드 버그만을 안고 간신히 끌고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깁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오는 굉장히 깁니다. 네. 그래서 모든 그 영화 평론가들이 히치콕은 역시 대단한 감독이다. 그 계단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영화 리듬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길다라는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역시 미장센의 대가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겠느냐 했는데 까이디 시네마 평론가들은 역시 대단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앞장면과 뒷장면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장면을 정지시켜놓고 계단수를 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네. 계단수가 실제로 달랐습니다. 어 그래요. 계단수가 15계단 이상을 늘려놓고 두 개의 세트를 놓고 찍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더 길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죠. 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서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수없이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히치콕의 그 이 계단 장면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도 유명하지만 까이의 영화 꼼꼼히 읽기도 아주 소문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뽑은 영화는 사형 집행인은 죽는다라는 프리트랑 감독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데요? 놀랍게도 베르톨트 브레히트입니다. 헐리우드에 가서 예.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의사가 수술을 잘못하여 나치 장교를 죽이고 그래서 게슈타포에게 쫓기는 의사와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뽑은 장면은 작은 아파트에 숨어있는데 게슈타포들이 아래층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해서 찾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프리츠랑은 올라오는 게슈타포들을 한 장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숨어있는 의사들 가족들의 표정과 어두운 조명, 삐걱거리는 밑바닥, 거기다 웅성거리는 소리, 열리고 닫히는 눈소리들로 그 다가오는 공포들을 계속 클로즈업만으로 보여줍니다. 네. 자크리 베트는 자신이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서 최고 걸작 중에 한 편이라고까지도 이 사형 집행인은 죽는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온 영화는 빅슬립이라는 하워드 혹스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레이몽 챈드러 그리고 각본은 굉장히 불쌍하게 살았었던 배고픈 시절의 윌리엄 포크너입니다. 예. 특히 이 영화에서 까이디 시네마의 평론가들이 높이 평가하는 장면은 험프리 보가트와 로렌 바커리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약 17분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것은 설정 쇼트입니다. 이스텔링 샷이 딱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투샷 그러니까 한 장면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 투샷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정은임 씨를 보여주고 저를 보여주고 정은 씨를 보여주고 저를 보여주고 하는 식으로 샷, 리버스 샷, 쇼트, 네. 역쇼트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얘기가 끝날 때 투샷으로 빠져나가고 다시 모든 이야기 끝나면 이스테블링 샷, 설정 쇼트로 똑같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장식도 없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장 단순한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예. 그런데 그 가장 단순한 형식 속에 에릭 롬의 표현에 하면 영화의 진수가 여기 있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네. 영화의 주인공이 상대방을 보고 이야기할 때 그 상대방은 언제나 그 상대방이 아니라 관객입니다. 그렇죠. 그 관객은 그러나 관객 자기 자신이 아니라 관객을 상상적으로 설정해놓은 상상적 관객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이꼴 관객 이꼴 상상적 관객에게 영화의 주인공이 계속 진술하면서 하나의 영화적인 담론 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듣는 사람은 계속해서 화면 바깥에 항상 존재하는 그러나 화면 내에는 부재하는 형식을 만들어내서 존재하는 것과 부재하는 것 사이 끊임없는 반복 효과를 통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그 영화 안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장면을 일컬어서 에릭 로맨은 에이젠슈테인의 전함 포템킨에도 비견할 만한 장면이라고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정한 영화는 에른스트 루비치 감독의 결혼 행진곡이라는 영화입니다. 특히 에른스트 루비치에 대한 평가는 가이에서의 평가는 대단한데요. 사실은 할리우드에 가서는 그 무성 영화 시대 때 절정기를 맞은 이후로 토끼 영화 시대에는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유럽에서 에른스트 루비치에 대한 평가는 사실 대단합니다. 이 영화에서 이들이 뽑은 장면은 서로 밀고 당기는 장면인데요. 부모가 주인공인 여자가 있습니다. 부잣집 여자입니다. 근데 이 부잣집 여자는 문제는 애인이 있습니다. 가난한 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부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좋은 집 남자를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만나러 올 테니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느닷없이 찾아왔을 때 그 여자는 자기 애인을 깜짝 놀라서 부모님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숨깁니다. 여자는 숨기고 애인은 숨고 그런데 딱 들어서서 남자는 그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네. 모른 척 합니다. 여자는 이제부터 숨기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숨어있는 애인은 자꾸 실수해서 튀어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튀어나온 것을 남자는 모른 척하려고 아주 무진애를 씁니다. 네. 그런 관계를 영화가 찍는데 이 시퀀스는 무성 영화의 자막이 없습니다. 예. 그것을 거의 에른스트 루비치는 밀고 당기는 과정을 완벽하리만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 영화의 장면에는 거의 가장 완벽한 형식의 액션 형태가 담겨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뽑은 영화는 바보 같은 아내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그 에리트 폰 슈트라임이라는 감독의 영화인데요. 그리드라는 영화로 리얼리즘 영화의 장을 열었었고 에리트 폰 슈트라임이라는 배우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혹시 그 빌리 와일더 감독의 선셋대로라는 영화 보신 분도 네. 있으실 텐데요. 윌리엄 홀덴이 시나리오 작가로 쫓기다가 어느 날 우연히 헐리우드의 이제는 은퇴한 대배우 글로리아 스완슨 집에 들어갔다가 그만 그렇죠. 총에 맞아 죽는데 네. 그 총에 맞아 죽는 윌리엄 홀덴을 보면서 그리고 신문 기자들이 몰려 사진을 찍는데 늘 그 충복처럼 그 따라다니는 전 남편이자 집사 네, 그렇죠? 집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리아 스완슨은 신문 기자들이 살인 사건을 취재하기에 몰려들어서 사진 찍는 것을 순간적으로 영화를 촬영한 것으로 혼동하여 계단을 걸어내려오는데 그때 에리트 폰 슈트라임은 레디 액션을 부릅니다. 예. 그런 이 에리트 폰 슈트라임의 그 무성 영화인 바보 같은 아내들에 있어서는 영화상 최고의 이동 쇼트가 있다는 평가까지도 받았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결혼식이 2층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박수치고 좋아하고 이런 표정이 있는데 그런데 카메라는 마치 아무런 목적도 없다는 듯이 유령처럼 그 사이를 수직으로 통과합니다. 도대체 이 카메라가 뭘 보여주기 위해서 통과하는지 사람들은 이해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저 결혼식을 통과하여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2층 창문에서 갑자기 카메라가 넘어지듯이 아래를 봅니다. 그런데 그 아래 장례식 행렬이 지나갑니다. 네. 지금부터 벌어질 그 우울한 기분을 이 바보 같은 아이들에서 카메라 이동 카메라 하나만으로도 이 결혼의 불길함과 그리고 결혼식과 장례식이라는 그 두 가지 지의식을 이 에리트 폰 슈트라임은 카메라의 단순한 이동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특히 이러한 카메라의 이동을 통해서 카메라의 이동이 갖는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것이 카메라의 속도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즉 카메라의 이동이란 공간 속에서 부재하는 관객들이 그러니까 화면 속에 존재하지 않는 관객들이 떠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멋있게 이야기해서 에릭 로맨은 주로 그 이상한 말 멋있게 만들어내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는데요. 카메라의 이동은 에리트 폰 슈트라임에 의해서 비로소 부유하는 부재자의 속도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뽑은 영화는 낯선 귀부인으로부터 온 편지라는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는 원래는 독일 영화 감독이었으나 프랑스에서 활동하다가 헐리우드에서 1940년대 영화를 찍었었던 막스 오필스의 작품입니다. 이 원작은 아마도 그 독일의 대중소설 작가라고 이야기하죠. 스테판 츠바이크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도 영화화 되었었습니다. 이장호 감독이 와이의 체험이 바로 원작이 낯선 기분으로 어떤 편지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영화의 스토리가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온 한 남자의 사랑에 빠져 소녀는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전혀 알아주지 않고 괴로워 죽은 이 여자는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 편지를 받아보며 자기는 전혀 알지 못했었던 그러나 자기에게 모든 걸 바쳤던 그 여자의 편지를 읽는다는 이야기인데 이 영화 속에서 남자는 영화감독이 아니라 와이의 체험처럼 영화감독이 아니라 피아니스트로 나옵니다. 그렇지. 이 피아니스트 남자의 짝사랑에 빠진 소녀가 등장합니다. 예. 하지만 소녀는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지만 남자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소녀는 연애 편지를 건너주는데 남자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거기 또 다른 여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카메라는 이런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소녀가 편지를 건네주면 카메라는 편지를 따라가다가 편지 뒤로 물러서면은 소녀의 시점 쇼트가 됩니다. 그렇겠죠? 네. 소녀의 시점 쇼트로 이 남자를 쫓아가다가 남자가 집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카메라는 더 뒤로 물러서서 소녀의 뒤에 서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3인칭 시점이 되어서 소녀를 걸쳐서 상대방 남자를 보게 되는데 그렇고. 상대방 남자는 점점 멀어집니다. 멀어져서 집 안으로 들어간 남자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불이 방에 차례차례 켜지면서 방과 방 사이로 이동하는 창문을 통해서 이 남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네. 이 바라보는 남자가 마지막 방향 문에 불을 딱 켰을 때 여자가 새롭게 등장하는 실루엣이 보입니다. 그것을 보고 소녀는 절망합니다. 이것을 막스 오필스는 크레인과 이동 레일을 이용해서 한 쇼트로 찍어냅니다. 아, 한 쇼트로요? 그래서 세트 공간 내에서 크레인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교를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기교상으로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막스 오피스는 거기서 소녀의 아픈 감정, 남자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느낌을 카메라의 크레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이드 시네마의 이 평론가들과 감독들이 뽑은 10베스트를 종합해 보건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명장면이라는 것은 기술이나 테크닉이나 테크놀로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드에서 키아누 리보스가 끌고 가던 그 차가 50마일리아로 떨어지면 폭발한다는 그 차를 끌고 끊어진 다리를 건너 뛰어 넘어가는데 네. 그 차에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요? 실제로 그 네. 거리조차도 뛰어 넘었을 때와 떨어질 때의 거리가 다릅니다. 네. 그런 장면을 보고 명장면이라 생각하기보다는 거기 어떤 철학, 어떤 미학이 담겨 있는가 감독의 세계관이 담겨있는 명장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화에 대한 사고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명장면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성일 씨가 60년대 이전의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 10편의 영화에서 명장면들을 꼽아주셨는데요. 제가 못 본 영화도 있지만 본 영화들이 이게 태반이 나오는 것 같은데 특히 맨 끝에 막스 오필스의 영화는 제가 집에 녹화를 해놨거든요. 오늘 집에 가서 당장 다시 봐야겠네요. 예, 오늘 재밌는 내용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뵈죠? 한 2주 후에 뵙게 되나요?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에 조심하시고 그리고 즐거운 휴가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중국 영화 음악 CD는 서울 강남구 역삼일동의 강성모 씨께 보내드리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날이 새면 언제나 중에서 Midnight Blues, 니니로서의 트럼펫 연주로 듣습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은 물러갑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